예, 안녕하세요. 정경유착 첫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와. 박수 한번 칠까요? 약간 좀 떨리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예. 사람이 한 30명 모여 있는 거 같네요. 예. 아, 이게 그 모아에서 하는 예, 그 팟캐스트 오늘 그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목이 너희들이 하는 거 말고 우리들이 하는 즐거운 정경유착입니다. 일단 뭐 소개 프로그램 소개는 좀 이따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여기 함께 첫 방송에 오신 분들부터 예, 이제 이야기가 흘러나갈 거니까 누구 목소리인지 예, 참여자 우리 오늘 출연하신 분들 소개부터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그 두 분 바쁘신데 와주셨어요. 예, 유채린 작가님 나오셨는데 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홍대 사거리에서 옛날 규수당 건물이었다가 리모델링해서 지금은 메리골드 호텔인데 그 호텔 바로 뒤에 두리반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그 식당 주인의 남편이 되고요. 열심히 식당 땜빵 하면서 틈틈이 소설을 써가지고 한 두어 달 전에 일곱 번째 소설 넥타이를 세 번 맨 오쿠바를 냈는데 반응이 참 좋았다가 최순실 사태 터지면서 안 그래도 책을 안 보는 마당에 더 안 보니까 요새는 그 이 책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간감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소설 쓰는 유채림입니다. 아, 예, 아유, 반갑습니다. 작가님. 예. 핑계 댈 일이 있어서 다행이세요. 최순실 핑계라도 돼가지고 이러려고 소설 쓴 게 아닌데 자괴감이 드는 하여튼 방금 또 옆에서 불쑥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예, 우리 동네 나무근을 협동조합의 이사장님이시죠. 예, 섭섭이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성섭입니다. 예, 저는 작가님처럼 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서강대 흥문부터 시작할까요? 섭섭해서 그런지 얘기도 좀 해. 아니 그거는 작가님이 하시고요. 창피해서 못하겠고요. 그거는 저는 마포에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아시는 우리 동네 나무근을 협동조합의 이기채 이기 이사장을 맡고 있고요. 앞에 계신 윤도령이 이제 일기 이사장이셨고 저도 이제 조만간 예, 내년 3월이면 내년 총회 때 예, 내년 총회 때 이 짐을 탈탈 털어버릴 예, 섭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두 분은 마포에 계신 분들 포함해서 근데 벌써 이렇게 끌 것 같아요. 이 초대 손님이 유채림 이성섭이다 이러면 됐다. 아, 여러분 그 끄시면 안 됩니다. 예. 제 소개를 안 한 것 같아요. 제 소개를 처음에 목소리 아,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제가 이제 정경유착 재미가 없는 진지의 아이콘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서 되게 걱정스러운데 어찌 됐든 모아의 지금 대표를 맡고 있고 정경유착 진행을 하게 된 윤성일 윤도령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정경유착 그 소개를 잠깐 하고 오늘 썰을 우리 이야기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경유착에 대한 이야기도 가끔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최순실 국정 그 농단 사건에서 재벌과의 유착. 그래서 뭐 흔히 정경유착 하면은 박정희 시대에 이 정치권과 재벌과의 유착 이런 걸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저희가 이 프로그램 이름을 정경유착이라고 잡은 거는 원래 사실은 정치 경제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리고 정치는 그들끼리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공동체 경제 모아에서 이 경제 문제를 통해서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것들을 한번 재밌게 해보자. 뭐 좀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아, 진행자가 좀 열심히 할 때는 좀 아, 그거 캔을 따고 계세요. 아, 마시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저희 앞에 음료수도 좀 놓여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던 얘기를 잠깐 마저 하면은 우리의 힘을 모아서 정치, 경제, 즐거움을 찾는 새로운 정경유착 하자. 그 유자가 즐거울 유자입니다. 그래서 경제도 정치도 원래 우리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이 기존의 정치, 경제 그들의 유착관계를 털어내버리고 우리의 협동과 우리의 활동을 한번 바꿔보자 이런 의미를 좀 담은 겁니다. 아마 들으신 분들은 좀 걱정스럽겠죠. 실망이네요. 예, 예. 즐거움은 도대체 기대해볼 수 없는. 예. 아니 정경유착임은 이제 우리가 정치도 잡고 경제도 잡아서 우리도 새롭게 유착관계를 맺으면서 새 세상을 펼쳐보자 이런 건 줄 알았더니 희망이 아주 작네요. 그런 걸로 하죠. 뭐 그러면 예. 섭섭이가 얘기했던 우리도 이제 공동체 경제도 만들었고 예. 뭐 나가는 족족 떨어지긴 하지만 계속 정치 도전도 하고 있고 예. 언젠간 잡아서 우리도 보란 듯이 정경유착 한번 하면서 예. 예. 우리의 예. 남은 예. 여생을 말 타며 지내보자 뭐 예? 그런 거잖아요. 예. 정말 근데 또 말을 들어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정치 경제 우리가 뉴스에서만 보고 우리가 그거 진짜 할 수 있을까 이런 약간 그런 주저함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이번에 자신감 확 생겼잖아요. 아 그러세요? 어떻게 아니 뭐 최순실이나 뭐 박근혜 보면서 야 이게 그래도 저는 우리가 하겠다고 주장하고 우리가 더 나은 정치를 막 얘기했었는데 사실 내 마음속으로도 우리의 실력이 정말 나라를 잘 또는 뭐 지방정부를 잘 이렇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객관성을 도대체 스스로도 담보하지 못한 거 아닐까 우리가 이런 우려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뭐 저 정도만 아니면 좀 더 버틸 수는 있겠다. 뭐 이런 생각 해보기도 하고 자신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자신감이 생기고 예. 네. 네. 권력이라는 게 굉장히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안전처 장관 되신 분이 이렇게 아, 저 굿판 예, 명상 그, 뭐 하시고 이런다면서요. 그러니까 네. 국민의 안전을 국민 명상에 안전처. 맡기는 뭐 이런 네. 이런 정도도 굉장히 그동안 유능한 공무원으로 인정받아왔고 예. 그런지 알았는데 예, 전복무 장군도 만나시고 이런 분이 예. 그런 거 보면서 아 우리가 너무 사실은 좀 주눅들어 있었구나. 예. 그러니까 이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라는 것들이 스스로를 지켜내는 어떤 카르텔 같은 것들을 형성하고 서로를 지켜내고 있었구나. 예, 참 그래서 또 지금 나타나는 균열이 실제로 이 카르텔의 어떤 부분을 꺾을 수 있을지 또 한 구멍이 비면 바로 또 다른 구멍이 그걸 메꿔내는 그런 무서운 카르텔일 텐데 네. 그러지 않으면 이런 정도의 나라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었겠나 싶거든요. 근데 네. 그래도 어쨌든 뭐 잘했든 못했든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참 무섭다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됐어요. 무섭지만 별거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고 네. 우리가 해볼 만하다. 그렇게 좀 뭐 주저할 해볼만 뭐 예. 까이거 뭐 그 정도는 예. 하겠다. 우리에게 좀 예. 결심이 필요한 예. 그러한 좀 그 때가 아닌가. 직접 할 생각은 없고요. 누군가 누군가. 그럼 그 얘기는 좀 이따가 예. 예,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합시다. 뭐 자연스럽게 얘기가 좀 흘러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 정경유착 첫 번째 그 주제예요. 2016년 지금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뭐 다소 좀 잠깐. 너무 네. 그 이 정경유착이라는 네. 이런 그 팟캐스트를 네. 왜 하는 거예요? 팟캐스트요? 네. 사실은 이제 팟캐스트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원래는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아, 일단 윤도령이 팟캐스트의 수건 사업이어서 하는 거 그건 뭐 인정 있고 그 사실은 뭐 여기 페이퍼상으로는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우리의 그런 것 같긴 한데 방금도 이제 나왔던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이제 공동체 경제를 지금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 지 이제 뭐 1년 좀 난집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주장과 생각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좀 알려내고 소통하고 이야기 나누기 위한 거죠. 그거에 대한 좀 매체로 이게 적절한가 좀 이런 고민은 있습니다만은 많이 봐야 뭐 적절했는지 예. 확인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경제 더 많은 사람들하고 좀 나누고 그 과정에서 부족한 것도 찾아내고 함께하기 위한 하나의 저희의 좀 노력의 일환인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시작으로 앞으로 7번 정도 이렇게 시작으로 만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경제에 대한 이야기부터 마포의 다양한 저희가 이제 구상하고 활동하고 있는 이야기들까지 좀 예, 재미있게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정경유착 좀 두 분은 좀 어떻게 좀 기대하세요? 좀 우려스러운 면도 좀 있을 것 같고 그 얘기 잠깐 그래도 저희가 첫 시작이니까 그 잠깐 얘기를 좀 나눠보고 본론으로 좀 들어가는 걸로 하죠. 작가님 지금 팟캐스트 한다고 하니까 어떤 마음으로 좀 오셨습니까? 안 오면 안 된다 싶어서 오긴 왔는데 예.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한창 재미난 걸 보다가도 광고만 나와도 얼른 채널을 돌리는 시대에 하물며 이렇게 지리한 이야기를 오고 가고 한다면 꺼도 벌써 끄지 않을까 아, 겁나네요. 예. 뭐 이거 완전히 조직이 생겼어요. 끌 사람은 이미 다 껐다고 아, 보고 우리가 편하게 이렇게 좀 제가 보기엔 끌 사람은 이미 다 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예. 우리 뭐 작가님의 우려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그 일단 뭐가 지금 우리가 부족한지 아 들었으니까 좀 한번 잘 해보도록 노력해 갑시다. 작가님 한번 더 나와 주셔야 돼요 이후에. 아, 또 그 한 번 더 나와야 돼요? 이후에 저희가 지금 세 번째나 네 번째 시대의 운동 방식에 대한 편이 있어요. 그 두리반에 대한 얘기를 한번 다룰 거예요. 그래요? 네. 근데 이 네. 멋쩍고 쑥스러운 자리에 또 나와야 하다니. 그래서 뭐 정 작가님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을 보실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성수를 데리고 오든 네. 야마가타 트위스트를 데리고 오든 섭섭이를 또 조착을 하든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저희가 또 요청하면 언제든지 응해 주실 거라는 예, 생각은 있고요. 섭섭이 아까 잠깐 그래도 방송에 대한 이야기 잠깐 물어보셨는데 그 좀 정경유착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함께 만들어가는 입장이긴 하지만 한마디 해주시죠.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는 예, 뭐 기대할 건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하는 거죠. 그냥 하는 예. 거고 그러다가 얻어 걸려서 뭐 잘 되고 이런 거 기대도 하지 않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안 해본 포맷으로 이렇게 얘기해보는 거니까 이렇게 해보면 저는 우리 안에서 좀 구체적으로 고민을 이렇게 모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큰 건 어쨌든 윤도령이 소원인데 그거 정도 못 들어주겠냐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거고 물론 걱정은 되죠. 그러니까 이걸 듣는 분들이 신변 잡기나 얘기하고 많은 거거나 들어봐야 아무런 삶의 보탬이 안 된다 이런 거를 이렇게 듣게 하는 거는 참 예, 걱정스러우신데 그런 분들에게는 바로 저희가 그런 것까지는 책임질 수 없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물론 제가 다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별로 삶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드릴 자신이 없어서 미리 말씀드리고 예, 미리 이렇게 밑밥을 던지고 시작을 할까 하고요. 그냥 뭐 별 기대는 없습니다. 솔직히 네. 참 이런 팟캐스트도 처음일 것 같아요. 왜요? 아니 팟캐스트를 홍보하면서 우리가 팟캐스트를 아까 들어오기 전에 얘기했는데 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대를 하지 말라라든가 뭐 이렇게 부담을 최소화시켜 주는 건 좋지만 하여튼 그래도 예 그게 또 우리의 색깔이라면 색깔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다가 예. 오늘 또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그 아까 얘기 잠깐 했잖아요. 그 뭐 네, 오늘 뭐. 음악인 시국선언 뭐 시국선언 이런 거 했는데 솔직히 지금 오늘 출연한 사람들이 섭섭해서 그런지 멤버들이잖아요. 네. 그 정경섭 조약골이 빠졌지만 지금 그러니까 네. 뭐 드러머 있지 네. 퍼스트 세컨 기타 다 네. 있지 그런데 오라고 아무도 우리를 안 불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몹시 기분 나쁜 상태에 이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니까 말이 잘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장사가 잘 된다든가 개인적으로 넥타이를 세 번 매 오쿠바 그 장편이 3세 찍었으니까 뭐 연락이 온다든가 뭐 이런 게 있다면 그러면 그 한 번 아니라 두 번도 더 출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면 재미난 얘기도 할 수 있겠지요. 예. 자림음악과 협동조합이랑 뮤지션 유니온은 오늘 이 방송을 꼭 들어서 또 2차 시국선언을 하면 우리를 꼭 좀 불러주셨으면. 아니, 2차 시국 그 엎드려서 절 받기 싫고요. 네. 따끔하게 한번 혼을 낼 참이에요. 아 예. 알겠습니다. 어떤 일을 시국선언 했냐고요? 섭섭해서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 따위로 시국선언을 하고 지금 한 사람도 더 뭐 이 얘기를 그만하죠. 2,000명 3,000명은 모여야 되는 건데 예. 음악가들만 2,000명이 넘네. 그걸 깜짝 놀래게 해줘야지. 음악가들 그것들 팍팍 긁어모았는데 200명밖에 안 되네. 이러면 벌써 메가리가 풀리는 거죠. 작가님이 지금 음악가라는 주장에 벌써 깜짝 놀란 사람들이 생길걸요 지금. 아 그렇긴 하겠죠. 네. 소설가라고 아까 인사 일단은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정경유착 그 방송이요 저희 뭐 전문적인 뭐 이런 방송은 아니고 좀 청취자들도 정말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가감 없이 편하게 또 그 맛으로 들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마디만 더 잠깐 소개를. 오늘 저기 인트로 음악 들으셨죠? 아까 가사가 너무 좋죠. 기억나세요? 아 기억 안 나죠. 이 나이에 그게 기억이 나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이야기로 들어 넘어가 볼까요? 자 오늘은 저기 정경유착 첫 주제로 2016년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떤 것이 필요한가라는 주제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전국이 전국이다 보니까 저희가 첫 주제가 제일 무거운 주제예요. 사실 그래서 이 이야기 하기 전에 현재 박근혜 하야 국면에 대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먼저 조금 좀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방송이 나가는 날이 아마 목요일일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이 들으시는 이틀 후에 아마도 민중총궐기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지금 정세가 엄청나게 지금 변하고 있고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사실 포기한 사람이 많았잖아요. 아 조금만 더 참자 이런 분위기가 좀 대세였는데 지금은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잠깐 조금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 두 분은 그 6월 항쟁도 보셨을 것 같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2004년도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그 국회의원 선거 전이었죠. 네. 그 당시 엄청난 그 광화문에 나온 그 흐름. 그 당시에 저는 이제 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선거 운동도 했었는데 엄청 깜짝 놀랐던 그런 흐름도 겪었었고 2008년도 명박이 대통령 되고 나서 광우병 촛불 겪어왔는데 좀 그런 흐름과도 되게 좀 많이 좀 연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면에 대해서 광우병 촛불이 2008년이었나요 벌써? 2008년이었죠. 아 그러면 2008년 박근혜 5월. 정부 들어서는 이렇게 큰 싸움이 없었던 거네요. 그런가요? 없었죠. 지금과 같은 흐름은 없었고 아 그래요? 뭐 작년 뭐 이렇게 민중 그 백남 결의신 네네 그 투쟁 그 싸움 아, 있었고 근데 뭐 진짜. 4년 동안 끊임없었지만 지금과 같은 이런 흐름은 좀 저는 광우병 촛불이 참 얼마 전 일인 것 같은데 그 진짜 벌써 오래된 7, 8년이 지나버린 거네요. 예. 아. 그 당시 제가 저도 기억이 나는데 5월 2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청계광장에서 네. 엄청난 그 중고생들이 모여서 네, 네. 그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당시 SNS가 시작될 때였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중고생들이 모여서 그런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뭐 지금과도 뭐 비슷한 면도 있겠지만 조금 다른 움직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좀 그 현재의 그 국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느끼시는지 사실 이거 뭐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고민들도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예. 뭐 수많은 언론 보도도 있긴 하지만 지역에서 뭐 혹은 이제 활동하는 우리들의 생각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작가님은 집회도 가보셨죠? 그 가보셨고 좀 밀물듯이 일어섰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좀 어떠세요 지금 상황이? 그 지금 광화문 집회 그 참석하러 갈 때에는 6월 항쟁 당시나 그 밖에 이렇게 여타 집회에 참여하러 가던 때랑은 확연히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는 옛날에는 뭔가 집회 참여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그 보여줘야지만 된다라는 것, 그로 인해서 어떤 그 폭력도 그 경찰로부터의 폭력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긴장이 흘렀다면 지금은 광화문 가는 게 이거 완전히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는 것 같고 그 그냥 좀 들뜬 상태에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이 달라졌죠. 지금 그 현재 그 뭐 박근혜 퇴진 집회에 가는 거는 또 다른 우리의 그 결기 있는 행동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광화문에 가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 그것만 보여줘도 충분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훨씬 그 심적 부담 같은 거는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끝났잖아요. 뭐 전국 지지율이 그 5%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이제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 끝난 상태인데 더 뭘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 국민들이 그 박근혜 퇴진 집회에 이렇게 많이 참여했다라는 것만 보여줘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 심적 여유가 있어서 모르겠어요.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11월 12일 집회 때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 그 지난주 토요일 뭐 20만이 넘게 이렇게 그 광화문 광장과 그 시청 앞까지 이렇게 메웠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심적 부담이 그만큼 덜하니까. 약간 뭐 얘기 속에서는 그 지금 모습에 대한 국민들의 엄청난 참여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뭐 예전 그 유랑쟁 말씀도 하셨는데 약간 좀 부족한 이런 느낌? 사람들의 약간 좀 뭔가 이제 좀 그러니까 참여하면서 즐거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거기서 좀 만족한다라는 약간 이런 생각도 약간 느끼시나 봐요, 작가님. 더 조금 목적적으로 더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좀 6월 항쟁과 비교해서 현재의 집회 네. 그 분위기를 네.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뭐 보시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는데 과거에는 네. 뭔가를 그 정말 그 군사 정권에서 이렇게 봇물 터지듯 터져 나왔고 정말로 그 직선제를 쟁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뭐 다양하게 폭력까지 불사할 정도로 감수할 정도의 어떤 그런 분위기였다면 네. 뭐 지금은 사실은 이제 광장에 나와서 참여하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좀 거기 그치고 있지 않냐라는 좀 그쳐도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현재의 분위기는 근데 6월 항쟁 때는 그대로 그쳐서는 안 되고 어떤 그러니까 내 몸에 어떤 피해를 입더라도 그 육체적으로 또는 뭐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을지라도 의무적으로 이렇게 참여했다면 6월 항쟁 때는 그리고 실제로 늘 우리는 그 폭력과 그 근접 상황에서 항상 시위를 해 왔거든요. 예. 뭐 일례로 그 5월 항쟁 때 수많은 그 광주 시민들이 그 총에 맞아 죽어가는 그 참사를 실제로 겪었고 그것을 늘 우리는 뭐 비디오로밖에 볼 수가 없긴 했지만 그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그 84년 유아국면에 접어들면서 이제 시위가 본격화됐지만 그래도 늘 언제 백골단이 어느 쪽에서 출현할지 모르니까 그 항상 뭐 일정하게 도망갈 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집회에 참여하고 만약에 잡혀 들어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이런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그 집회 문화 속에서 6월 항쟁을 맞았던 거니까 완벽하게 평화롭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그 이렇게 축적된 것도 있고 그리고 여론이 이미 완전히 다 그 뭐 5% 지지율로 이렇게 폭락했을 정도로 전 국민이 그 뭐 집회 현장에까지는 못 오더라도 그 완전히 그 우호적으로 보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참여하는 것 자체로 그 충분히 우리의 의지를 그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네. 일단은 우리 국민들 여론 그다음에 광장에 나온 이런 참여의 지금 이 흐름 이런 거는 정말 압도적인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제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조금 나눠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뭐 이제 국회에서 그 국회에서 추천한 총리 받아들이겠다 뭐 국회의장한테 뭐 그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이후에 어떻게 될까 어떻게 또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뭐 이런 고민들은 좀 남는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요. 섭섭이는 지금 이런 일련의 사태를 좀 어떻게 느끼세요? 저는 약간 좀 낙관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인지 때문이 아니라 물론 뭐 근본적인 그러니까 재벌의 문제랄지 이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되게 복잡한 구조들 있잖아요. 뭐 검찰, 국정원, 언론, 재벌, 관료 뭐 이들이 이제 굉장히 복잡한 그 먹이사슬을 형성하고 살아온 거인 건데 이게 우리가 진짜 가십거리로도 꺼내기 되게 가능성이 희박한 것 같은 이런 비현실적인 어떤 상황으로 지금 촉발된 일이잖아요. 이렇게 뭐 무당 같은 사람의 전적으로 자신의 판단을 의존하는 대통령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이런 게 그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것들이 수용될 만큼 썩어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유통될 만큼 허술하고 욕망에 들차 있는 그런 사회라는 것에 대한 이제 반증일 수도 있는데 그거가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밝혀지는 바는 어이없는 일로 밝혀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게 다 저는 인과관계가 있는 거고 이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분명하게 이렇게 끈끈하게 있는 것이고 그게 실제로 보면 뭐 저는 국정농단이란 말 자체가 박근혜가 쓴 것 같은데 농단이란 말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농간이죠. 국정농간이 가능했던 구조들이 충분히 있었을 텐데 이런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어이없는 정치 대통령과 어이없는 정치인과 그 거의 빌붙어 있는 뭐 최순실이나 그 최태민 일가의 어이없는 이런 일로 그냥 저는 오히려 축소되고 있고 그래서 그것들이 다 한 덩어리 이렇게 파내면 마치 해결될 것 같은 것처럼 얘기되고 있는 것이 이게 맞는 방향인지 분명히 이거는 그 속에서 사실은 그것들을 이렇게 이용하고 네. 그 구조가 살만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내버려 두어진 게 분명할 텐데 그 내뜯던 놈들이 지금 돌아섰다고 해서 용서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좀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좀 네. 우려가 있어요. 그 사실 이제 뭐 이 구조적인 문제, 재벌, 검찰, 언론, 뭐 청와대 시스템, 뭐 이런 거의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나온 문제인데 사실 그런 부분이 드러나지, 그러니까 얘기가 아예 안 되고 있는 건 아닌데 사실은 이제 그 하야 구호랑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인의 혹은 몇몇 소수의 너무나 이런 일로 많이 조금 포커스가 좀 맞춰지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박근혜 하야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정치, 새로운 어떤 질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과거의 큰 거를 도려내버리고 새로운 질서를 어떻게 얘기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이제 그런 주장과 더불어서 일단은 끌어내려야 된다 뭐 좀 다양한 또 시각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일단 끌어내려야죠. 예, 내리고 나서 또 그 끌어내리는 것과 관련해서도 또 민주당은 또 그 또 정치 그 공학적인 측면으로 너무 접근해서 그렇죠. 만나 급하게 대통령 선거를 준비해야 되다 보니 그러고 있는 우리가 이야기하기로 조금 전에 했던 것이 그 광화문 광장에 모이는 그 분위기, 현재의 분위기와 그 유월항쟁 당시의 분위기 얘기를 한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했던 얘기는 이제 그 선에서만 네. 그 이렇게 비교해서 나름대로 얘기를 했던 것이고, 사실을 우리 이제 뭐 좀 더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단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들은 굉장히 많죠. 이대로 가면은 안 되죠. 이를테면 6월 항쟁 때 그 6.29가 그 6.29 이제 항복 선언이 딱 나오고 나서 다 그 자포자기 심정이 된 거예요. 이게 그 이젠 됐다. 아니요. 통쾌하고 네. 우리가 이루어냈다라는 아, 분위기가 아니었죠. 아니라,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호원철폐를 결코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호원철폐를 계속 그 외쳐대면서 우리가 전진할 때 그것이 그 아주 그 낮은 의미의 구호지만 그 구호 하나로 전 국민과 연대해서 밀고 나갈 때 그 이 파쇼 정권을 무너뜨릴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제대로 된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단계까지 모색해보자. 뭐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는 있었으되 전술적인 의미에서는 그 다음 먼 곳까지의 구호를 그 대중들 앞에서 외칠 수가 없으니까 아주 누구나 호응할 수 있는 호원철폐 선에서 독재 타도 이 정도 선에서 구호를 이렇게 외쳐 나갔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반 시민들의 그 편안한 마음 속에서 호원철폐 독재 타도가 이루어졌으니까 6.25는 성공, 6.29 선언은 성공한 우리들의 혁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지만 당시 학생운동 진영에서는 불만족스러웠을 수밖에 없었지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조차도 아직 틀이 안 잡혀 있는 상태인 것은 분명하지요. 그거는 뭐 조금 있다가 심층적으로 얘기 나눌 때 같이 좀 하면은 좋겠어요. 맞아요. 6월 항쟁의 전체 구호는 이겁니다. 군부 독재 타도하고 민주정부 수립하자. 네. 이런 거고요. 군부 독재 타도하고 민주정부 수립하자. 그리고 뛰면서 하는 구호가 호원철폐였죠. 호원철폐 가 걔네들 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툭 놔버린 거예요. 걔는. 그래서 군부 독재가 타도됐나요? 연장이 됐죠. 노태우로 그렇죠. 됐고. 타도되지 않았어요. 민주정부가 수립됐나요? 안 됐죠.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결절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긴 하지만 사실은 호원철폐만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거. 저는 그런 우려가 이제 네. 똑같이 지금 그럼 지금 지금으로 보면은 호원철폐 구호가 박근혜 하야?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네.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군부 독재나 민주 군부 독재를 끝내고 민주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는 국민 주권의 시대 혹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카르텔 이런 것들을 도려내고 새로운 질서의 어떤 그런 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게 되겠죠. 근데 그런 게 되게 지금은 좀 주장 그러니까 뭐 사실 내용적으로 먼저 주장하거나 그거를 운동화하는 흐름은 조금 부족한 것처럼 네. 보여지죠.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시민들이나 그러니까 나가는 국민들은 그런 열망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것들을 모아내거나 그 그러니까 국민들의 열망들이 사실은 이게 정치가 모여지는 정치의 열망이 모여지는 방식은 일부의 욕망으로 모여진단 말이에요. 지금 야당의 대선 주자들은 지금 거의 욕망이 하늘을 찌를 상황이 됐을 거라고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없을 거라는 생각에 국민들이 만들어놓은 굉장한 그 그러니까 실제로 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그러니까 단지 그러니까 박근혜와 뭐 최태민과나 이런 사람들의 규정 비리로부터 촉발됐지만. 그동안 계속 쌓여왔던 어쨌든 비민주적인 굉장히 많은 요소들로부터 벗어나고 해방되고 싶은 그런 열망들이 막 엄청나게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지금 그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삐져나온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삐져나오면 그 삐져나온 거 문제만 해결하고 나면 그 성과는 그것이 이제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새롭게 그것을 재구성하는 새로운 정치적 권력이 그것들을 다 욕망으로 다 실현해버리는 방식으로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끝까지 국민이 뭘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러니까 이번 토요일이 결절점이 아니라 뭔가 계속 만들어내고 계속 요구하고 그것이 될 때까지 뭔가를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과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저는 이제 그동안 그러한 역할들을 정당, 뭐 진보 정당을 포함해서 바라고 기대한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렇게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또 다른 시대인 것 같아요. 뭐 그 얘기는 뭐 나중에 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SNS나 뭐 이런 것. 예. 그리고 또 시민들의 이런 폭발적인 어떤 바람이나 또 운동들 흐름들이 어떻게 정치와 이렇게 결합될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더 이상 정치권에만 맡겨둬서는 이게 또 해결되지 않는 또 이런 부분들도 존재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그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조금 해 가도록 하죠. 뭐 당장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그 민중 총궐기가 있잖아요. 언론에서는 되게 많이 언론에서조차도 그 날을 많이 언급하고 또 많은 시민들이 그날 한번 가야겠다 이런 마음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에 대한 뭐 생각들도 좀 있으실. 그날 어떻게 좀 싸웠? 그날 아주 많은 노동자 집회뿐만이 아니라 각계각층도 있고 마포에서 또 행진도 하려고 하잖아요. 아마 다른 서울의 곳곳에서도 그런 자발적인 행진의 흐름들 이런 것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이 상황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포함해서 어떻게 좀 해나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가님 뭐 그날은 어떻게 해서 그날 참여하실 계획이세요? 작가회의 같이 가세요? 아, 작가회의가 먼저 가 있을 것이고 네. 이제 작가회의 깃발 찾아서 가야죠. 그쪽으로 이제 이동하면 되는데 아까 이제 유월항쟁 얘기 지금 우리 조금 더 예, 그 얘기 하시면 예, 됩니다. 그 심도 깊은 예, 그 얘기 심도 깊지는 않고요. 예. 아까보다 예. 조금 예. 그 예. 어떻게 쓰는 좋겠는지 편하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조율해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호언철폐 구호를 외쳤다고 했잖아요. 유월항쟁 때 그 지금 광화문 지난주 구호의 대부분이 박근혜는 하야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간간이 새누리당 각성하라, 뭐 새누리당 해체하라라는 구호도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그 박근혜 하야 퇴진 이니 90이라면 새누리당 관련 구호는 10 정도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연스럽게 무게 이동을 새누리당 전체에 맞춰서 외치는 구호로 옮겨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죠. 이를테면 사실은 비박계에도 그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도록 일조를 했고 이미 이명박 정권 때 온갖 실정을 자행한 장본인들이거든요. 그리고 뭐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얘기대로라면 이명박과 그 추종자들이 뭐 박근혜의 약점을 틀어지고 있기 때문에 복수의 화신인 박근혜조차도 이명박을 뭐 깃털 하나 건들지 못하고 이때까지 온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세간에서는 하고 있는데 그 뭐 정말 유승민 대표나 또 문체부 두 공무원들한테 그 나쁜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라고 하면서 끝까지 찾아서 확인 사살까지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성격으로 보아 그 이명박이 17대 대선 때 보여준 행태 그리고 19대 총선이죠. 19대 총선 때 비박 아니 저기 친박들 전부 괴멸시켜서 심지어 박근혜가 제발 살아서 돌아오라는 말까지 남길 정도였으니까 뭐 그런 그 정도로 치명타를 안겼다고 한다면 복수를 해도 수십 번 했을 타입인데 여태 복수를 못 했다는 건 그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소문이 사실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이렇게 한편으로는 하는 것이죠. 근데 어찌 됐든 그 새누리당은 비박, 친박 할 것 없이 한 배를 타고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친박 너희들 잘못입네. 박근혜 당신 개인의 잘못입네 하면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편승하는 식으로 해서 뭐 그래서 살아남게 되면 합종연행이라도 불사할 이 비박계 의원들이 이게 준동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이런 것들을 이번 11월 12일 집회에서는 국민이 똑똑히 그 알고 있고 국민의 분노가 이 정도 수위까지 올랐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새누리당 해체하라는 구호까지도 그 훨씬 비중이 높아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네, 그런 좀 의미이신 것 같아요. 더 새누리당에 대한 더 큰 틀로 더 주장해야 된다 이런 그런 얘기는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새누리당 지난주 일요일 날 이제 마포에서는 이제 마포의 몇몇 사람들이 작당을 시작을 해서 그 공덕동의 늘장부터 시작해서 이 경의선 예. 경의선 그 행진했었죠. 이 공원 따라서 공원, 예. 이 홍대를 한번 이렇게 홍대 거리도 걷고 또 연트럴 파크라고 요새 이제 뜨고 있는 그까지 이제 행진을 하고 정리 집회하고 마쳤는데 거기에 주된 구호는 이제 박근혜 구속이었어요. 박근혜 구속 새누리당 해체라는 구호를 하고 행진했고 뭐 어쨌든 처음 시작은 한 열댓 명이 했는데 이제 끝에는 한 4-50명 됐는데 행진에 공감한 일반 시민이 동참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참여하려고 했으나 늦게 온 사람들인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이제 시민들이 붙어서 이렇게 행진을 계속 뿌려나가면서 행진을 하고 또 공원에 나왔던 많은 분들로부터 굉장히 큰 이렇게 환호 또는 뭐 이런 거 뭐 경적도 울려주기도 하고 차 타고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는데 무슨 얘기하다 이해한 거죠? 아 구호 보호. 네, 뭐 하여튼 뭐 구호를 포함해서 네네. 어떤 내용과 어떤 형식 뭐 이런 얘기를. 근데 어쨌든 지금 조선일보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희한한 코스프레를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은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로 지금 쇼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또 뭐 새누리당뿐만이 아니라 새누리당에도 이제 김무성 같은 경우는 뭐 야당 대표나 다름없는 식으로 발언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뭐 박근혜 하야나 뭐 별로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건데 그 거국 중립 내각이라고 지금 이렇게 보통 얘기되고 있는 이 과도기를 이제 어떤 형식의 정치 형태로 이렇게 지나갈 거잖아요. 이런 게 저는 되게 아주 굉장히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우리가 쭉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6.29에 의해서도 그런 배반을 한번 당했기도 했고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을 거치고 나서 예를 들면 뭐 김대중 정권은 뭐 공과로 따지면 과도 굉장히 크죠. 물론 IMF를 수습하는 과정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천국이 돼버리게 하는 정책들을 그냥 수용하면서 이제 비정규직이 엄청나게 늘어난 결과였었고 노무현 정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정부인데 도대체 왜 저런 식으로 정치를 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뭐 이게 이런 말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대통령이었는데 그분 할 때는 가장 많은 노동자들이 구속된 거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대중 정권에서는 남북의 문제, 그러니까 통일의 문제가 정말 굉장히 50년, 60년 된 분단이 뭔가 해결될 수 있을 만한 기조들로 바뀌어 온 거였었고요.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 우리가 갖고 있는 권력의 권위, 정치의 권위, 경제의 권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축소되고 탈권위 사회로 가게 되는 그런 것들의 기반을 만든 거였었잖아요. 그렇지만 이명박 정권이 딱 들어서자마자 그 남북 문제는 그냥 완전히 얼음땡으로 그냥 원래로 딱 돌아가 버려. 탈권위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자마자 뭐 완전히 옛날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이렇게 도돌이표를 찍는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아, 도대체 이거 이게 도대체 비가역적으로 뭔가 바뀐다는 게 어떤 거냐. 정치에서 이런 것들은 누구의 힘이 그걸 만들어낼 거냐. 결국은 새로 재편될 정치 질서에서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결국 국민들이 그걸 만들어내는 건데, 저는 가끔 그런 사례를 드는데, 우리가 지하철에서 담배 피던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불과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지금 지하철에서 담배 피는 건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 완전히 술 먹고 미치거나 정말 아주 사회 반사회적인 것을 가득 차지 않으면 지하철에서 담배 피울 엄두가 안 나잖아요. 그런 건 앞으로도 다시 돌이켜지지 않을 거라고요. 그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그런 건 왜 비가역적인가? 그런데 이런 우리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우리가 만들어낸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위탁형으로 계속 이렇게 의전형으로 위탁형으로 누군가 대통령이 되면으로 계속 생각하는 한 계속해서 그거는 언제든지 뒤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 되는 것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어찌됐든 이제 정치의 큰 틀, 그 시스템, 뭐 그 민주주의 방식 뭐 이런 것들의 큰 변화가 지금 수반돼야 된다 이런 고민이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시간이 이제 조금 있으니까 이 얘기를 조금 이제 좀 마무리하는 단계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 최근에 그러니까 저는 좀 글을 봤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당장 그러니까 12일 날 그 페이스북에 이렇게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박근혜 하야 그러니까 퇴진 이런 얘기도 좋고 그 정말로 청와대 앞까지 가가지고 우리의 분노를 꼭 표출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그 열린 광장에서 아까 그 호언철폐를 뛰어넘은 민주정부와 독재타도에 대한 내용, 지금의 그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어찌됐든 시민들과 각계각층들이 뭐 그 시민평의회도 좋고, 그러니까 저는 게 지난주 토요일에 갔을 때 참 좋았던 거는 문화재보다 문화재 끝나고 그 자유발언하는 그런 분위기가 참 좋더라고요. 제가 그거는 이제 온라인 그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소식을 접했는데,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하야와 새누리당 해체 이런 거는 우리가 당 호언철폐처럼 쭉 해놓는 그런 분위기라면 그거를 뛰어넘는 아까 이제 섭섭이가 얘기했던 내용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그 청소년 애들이 혁명정부를 구성하자고 뭐 이런 현수막을 그 혁명정부가 뭔데, 그러면 언론과 검찰이 그건 어떻게 도려낼 건데, 그 정치인들에게 위임한 그 정치 구조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번 바꿔볼 건데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광장의 시민들과 우리가 책임 있게 한번 해볼 필요는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 소위 이제 그거를 수렴해서 정치를 하는 게 정당일 텐데, 그러면 그 정당 문화는 또 어떻게 한번 우리가 바꿔볼 건지 이런 이야기들도 그 자리에서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오히려 그 야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더 두려워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좀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우리 시위 문화도 좀 더 재밌어졌으면 좋겠고, 네. 야, 이게 뭐 맨날 그 중앙집중식이고 또 자유발언 때도 되게 좋은 것 같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나무그늘에서 이제 공동체 상영을 해서 이 원래 원 제목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걸 계속 외치는데 스페인의 다종다양한 저항 운동을 보여준 건데. 우리가 작은 노래를 함께 부를 때, 이런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건 작은 노래를 함께 부를 때 이런 거였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되게 감동적이었던 거는 현악기였어요. 거기 비올라였던 것 같은데 집회 현장에서 이 전자 비올라가 막 딱 이렇게 연주되니까 너무 멋지더라고. 우리가 맨날 보는 게 기타라서 그런지 기타는 약간 뻔한 것 같은데 그런 데서 막 이렇게 현악기가 막 이렇게 연주가 되고 울려 퍼지니까 굉장히 고품격 데모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 좀 등장하면 뭐 아니 우리 그 광우병 촛불 때는 네. 그 색소폰도 있었고 예. 다 나왔었지. 그 그래요? 시청 광장이나 광화문에서 이게 작은 음악회 뭐 다양하게 뭐 기억나는 게 토론회도 중간에 좀 막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단체별로 하여튼 그런 광경도 그러니까 기억이 나고 드럼 하이햇 같은 작은 북도 그 허리에 차고 나오고 그리고 악단이 형성이 돼서 그 우리 시대 움직일 때 그 뒤에서 계속 그 연주를 해줬지. 그랬나? 변방에만 있어가지고 네, 어찌됐든 그런 바램들을 이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사실 뭐 팟캐스트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누군가 이거를 해주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바뀌길 바란다면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뭐 나무 그늘로 그렇게 하고 있고 작가님은 또 하고 계시고 뭐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랬으면 좋겠더라고요. 정말로 뭔가 새로운 광장이 열리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먼저 하자고 얘기하고 한번 해보고 새로운 현악기를 배워야 된다. 예, 네, 그렇게 한번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은 저기 현 전국 진단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네. 예, 또 그 잘 알지도 못하는 얘기 하려고 힘들었어요. 그러네. 그래도 진단을 하기는 한 건지도 모르겠네요. 아유. 자, 그러면요. 일단은 잠깐 예, 오늘 그 현 전국 진단은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에 예, 다른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럼 그 현 전국 진단에 이어서 원래 오늘의 그 메인 주제였는데요. 2016년 아 이게 사실 저희 정경유착의 첫 시간 이거 해서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2016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활동하고 살아야 되나 이런 주제거든요. 2016년 다 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2017년이라고 하기는 그래서 예 그래서 뭐, 뭐 다가오는 2017년 두 달 동안 필요한 게 뭐냐 이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아 뭐 아주 구체적인 얘기로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네, 앞으로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요 그 좀 키워드로 얘기를 좀 얘기를 하고 키워드에 대한 설명으로 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 합니다. 70년대, 80년대 우리에게 좀 필요한 거는 뭐 민주화라든가 뭐 이런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87년 거쳐오고 그렇게 좀 IMF 이후에 지금까지 좀 흘러왔었습니다. 저희가 그 모아에서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창립 선언 때 정말 이 파국을 막아야 된다. 파국이라는 그 창립 선언문에도 그런 표현을 썼어요. 되게 좀 절절했. 그런 마음도 좀 있었어요. 그리고 세월호 특히나 거치고 그러면 자본주의가 아 정말 이렇게까지 우리 삶을 이렇구나 뭐 이런 다양한 고민 속에서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크게 그 내용적인 면도 좋고요. 그 내용을 하기 위한 어떤 형식적인 삶의 방식 혹은 필요한 싸움의 방식 뭐 이런 형식과 내용 정도로 좀 나눠서 키워드를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먼저 저기 섭섭이부터 먼저 이번에는 한번 얘기를 시작해 주시겠어요? 두 달 동안의 과제는 이제 어쨌든 빚 없이 올해를 넘기는 게 이제 두 달의 개인의 과제이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객관적인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감수성인 것 같아요. 좀 예민한 감수성. 감수성.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뭘 생각하는 거냐면 우리가 그동안 이제 살면서 사실은 크게 불편하지 않은 채 무디게 살아도 됐던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장애인 문제나 여성이나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많죠. 뭐. 계급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청소년 문제도 있어. 어쨌든 그 약간 무디게 살면 그러니까 이 사회에 어쨌든 소수자나 약자에 대해서 뭉개고 살아도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별로 이렇게 부딪힘 없이도 그냥 되는데 그런 게 소수자나 약자 또는 인권이 이렇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기존의 질서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게 큰 위기도 아니라고 생각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기존의 질서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흔들게 됨으로써 우리가 이제까지 이렇게 보편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내왔던 부분들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작가님 얘기하시는 게 좋긴 하겠지만 그 뭐 문인들의 그 성추행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막 삐져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이제 사람들의 감수성이 그만큼 점점 예민해지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거에 되게 불편하잖아요. 얘기하기도 불편하고 드러나는 것 자체가 불편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불편하죠. 솔직히 이게 뭐 불편하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될지 모르겠지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예민한 감수성이 될 때 우리가 실제로 사람에 대한 존중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된 거로 되는 거고 아까 지하철에 담배 피는 얘기 한 것처럼 그런 것들은 도돌이표를 찍거나 다시 옛날로 회귀되지 않는 방식의 진보를 만들어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제가 불편하다는 표현했다는 이유 한 건 뭐냐면 그동안 훨씬 더 저 같은 사람도 훨씬 더 덜 불편한 축에 속하고 살았었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그런 문제들이 뭐 비단 이제 요즘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어쨌든 소수자들이 겪는 그런 문제들이 나올 때마다 항상 제가 예민하고 마저 이게 바뀌어야 돼 이런 것들이 흔쾌하고 막 이랬다면 그만큼 제가 불편하게 그동안 살았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런 얘기들이 불편하다는 건 제가 그동안 꼴랑 이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살만한 사회였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게 별로 그러니까 얼마나 거지 같은 사회라는 것의 반증이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키워드로 말씀드린다면 네. 감수성 보편적인 영역에서 네. 그런 감수성들이 얘기되고 네. 그러니까 특정 어떤 부분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다 지금 그러니까 네. 지금의 상태로 보면 다 불편한 진실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네. 다 불편할 진실이지만 그것들이 다 하나하나 이렇게 더 예민하게 짚어질 때 사실 우리가 훨씬 더 투명하기도 하고 훨씬 더 존중이 생기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겠나. 예. 근데 이렇게 팟캐스트가 계속 이렇게 재미없어도 돼요? 이게 뭐 이렇게 이게 몇 년형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팟캐스트 재미없이 하면 뭐 구류 며칠 이런 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방송 정지. 정지. 예. 방송 정지 좋다. 예. 출연 금지. 네, 출연 네. 금지. 그런 거 좀. 네. 네. 그 작가님은 좀 어떻게 지금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키워드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그나마 섭섭이는 고민이라도 한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네. 난 그런 고민조차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네. 그 한없이 벅차 왔어요. 그러니까. 그 이거 헤쳐가기도 지나치게 빠듯한 거죠. 좀 마음의 여유도 있고 생활에 어떤 여유도 있어야 시선도 돌리고 누군가와 이렇게 교감할 수 있는 어떤 계기도 마련해 보기라도 할 텐데 정말 팍팍하게만 살아왔기 때문에 두리번 다시 문을 연 게 5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거든요. 5년 동안 3박 4일, 뭐 4박 5일 이런 휴가 같은 게 단 하루도 없었어요. 2, 3일 정말 힘들고 또 소설 장편 막 쓸 때 마무리 져야 되니까 한 일주일만 쉬었으면 뭐 이런 생각이 간절한데 그 말 하면은 당장 월세가 얼만데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 인건비가 얼만데 이 말 하면은 그냥 다시 쑥 들어가고 그렇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냥 연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명색이 홍대 앞에 식당을 운영한다 그러면 그래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래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라고들 미루어 짐작할 텐데, 하물며 알바로 그 연명하는 청년들의 경우는 말에 무엇 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아주 사소한 것이 계기가 돼서 그 화를 불러 일으킬 때 대번에 튀어나오는 그 것들도 그 기성세대를 향한 그 불신이 팽배하게 담긴 어떤 그 준 욕설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기성세대 역시 그래도 얘는 어느 정도 차려가면서 네가 이렇게 한다면 내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도 있건만 너 이 새끼 이렇게 싸가지 없이 이따위로 공격 일변도로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개놈의 새끼. 이런 식으로 맞받아치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기성세대와 청년들 사이에 교감이 없는 상태로 평행선을 긋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단절된 게 아닌가 싶은 위기까지 들고 그리고 SNS는 내 친구들끼리 좋은 사람들끼리만 만나고 대화하고 그 하소연할 뿐이지 다른 내 친구 이외의 벽을 넘어서 그네들의 이야기 듣고 그 뭐 이렇게 교감한다는 거는 사실 그 한계 SNS의 한계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넘을 수 없는 벽이기도 하죠. 늘 안타까운 거는 뭐 넓게 보면 섭섭이가 얘기한 감수성에도 해당될 텐데 그 뭐 같은 의미겠죠. 교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은 것, 그게 이렇게 계속 그 뇌리 속을 떠돌고 있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해 모아 이거 창립 대회 열고 그럴 때도 나름대로 굉장히 희망을 갖고 참여를 했던 거였고요. 그 뭐 이런 교감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진지 같은 것들이 곳곳에 생겨나가지고 이런 형태로라도 끝없이 모임체가 그 형성이 돼서 대화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죠. 그래서 이 교감할 수 있는 진지, 교감할 수 있는 진지, 그것이 예. 중요하죠. 예. 그 전에 하루하루 힘들게 바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교감과 진지가 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 아니에요? 아, 그 두 분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사실 이제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해봤는데 가끔 섭섭이가 이렇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앞만 보는 경주마처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 막 그렇게 했는데 저희까지 제가 얘기해요. 예전에 이제 그런 표현도 했었어요. 근데 저의 또 키워드나 이런 것들이 두 분이서 생각한 이렇게 말한 키워드에 비하면 되게 좀 그런 느낌이 팍 드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감수성이란 키워드, 교감과 그런 진지에 대한 이런 저의 어떤 키워드가 매우 좀 그 너무나 상투적인 키워드. 저는 어떤 좀 키워드를 요즘에는 좀 생각을 했었냐면 아니 뭐 너무나 좀 그런 건데 너무 불평등하고 그리고 생존 자체에 대한 거, 뭐 존엄에 관한 거, 행복에 대한 거.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생각을 저는 별로 안 했었거든요. 여쨌든 아주 개인적으로 뭐 제 얘기를 잠깐 좀 드려봤습니다. 감수성에 대한 키워드 아까 너무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작가님의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 공동체 경제 저희가 일단 팟캐스트니까 공동체 경제와 관련된 쪽과 좀 연관해서 필요한 거 뭐 이런 주제 간단하게 한 말씀 더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제 우리가 공동체 경제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게 그 상품권으로 공동체 가게를 늘려가고 상품권을 유통하는 이용권. 이용권. 예, 이용권. 예, 예. 이용권 아니죠. 공동체 가게 이용권 대안. 아, 이용권군이군요. 예, 예. 이용권. 네. 이용권을 활동을 제일 활발하게 하는데 저는 처음에 이게 별로 내키지 않았었어요.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용권을 제가 제조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또 공동체 경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때 그 오늘 오기로 했다가 빵꾸낸 그 정경섭 씨가 이 강의를 막 공동체 경제에 대해서 막 강의를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럴 때 들었던 얘기 중에 저한테 제일 이렇게 좀 와닿았던 얘기는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팍팍하게 살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팍팍하게 사는 그 살면서 하는 모든 노동이 타자를 향한 노동, 돌봄의 노동이라는 얘기를 이제 했을 때 되게 와닿으셨어요. 와닿았고 아 공동체 경제라는 게 그거를 다른 사람의 노동을 돌봄 노동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까지 경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적이 있는 거잖아요. 소위 지금은 이제 금융 자본이라고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자본의 형태는 여러 가지지만 특히 지금 이제 돈이 그냥 돈을 벌려고 하는 욕심 신자유주의 이후에 금융 자본을 적대적으로 이렇게 딱 생각하고 나서 내가 하는 경제 활동들을 그런 금융 자본의 대척점으로만 생각하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는 대부분 생활이 이게 경제 활동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속에서 이제 나를 향한 돌봄 노동들 또는 내가 타자를 향해서 하는 돌봄 노동들의 매개는 그냥 그 화폐라는 거죠. 그리고 화폐를 딱 주면 그가 나한테 했던 노동은 그냥 얼마짜리인데 이게 마땅한지 안 한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리번 가서 칼국수를 한 그릇 6,000원짜리 칼국수를 먹었다. 7,000원짜리 뭐를 먹었다. 이러면 그거를 위해서 애쓴 거 그 둘이 반에서 자기들이 먹으려고 칼국수 끓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다 손님들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끓이는 건데 그것을 향한 노동은 하나도 안 보인 채 이게 보통 우리는 5,000원짜리가 맞는가? 이거 야 이거 내가 보기에는 한 3,000원짜리인데 이게 7,000원 받는 거 아니야? 이걸로 이렇게 바뀐단 말이죠. 왜 우리가 그렇게 바뀌었을까? 그런 고민을 해 주게 된 게 그 돌봄 노동이라는 것과 이용권이라는 게 그래서 사실 이제 이용권 안에 글을 쓰는 것 중에 제가 썼다가 지워버렸는데 그런 글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에게 해준 노동에 대한 고마움을 내가 이렇게 지불해야 되는데 그 이 지금 드리는 건 이 상품권 이용권이지만 마음을 담아 드리는 거다. 이게 우리의 매개다. 이런 글을 썼다가 이제 창피해서 지웠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 사이에 그런 화폐를 매개로 한다는 것이 그냥 단지 똑같은 화폐의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이걸 통해서 그런 서로를 향한 노동들을 발견하고 고마운 관계가 되면 이게 우리가 관계 경제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과 나 그걸 공급하는 사람하고 나는 그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까지는 안 되지만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관계가 되면 어쨌든 굉장히 서로 다른 걸로 그래서 이를테면 제가 두리번에 가서 먹는 어떤 음식도 의심 없이 먹고 있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뭐 그러면 우리가 사는데 되게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공동체 경제에 뭐 굉장히 큰 뜻이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가 탈환해야 될 예. 금융자본이랄지 뭐 시장이랄지 뭐 기업이랄지 뭐 이런 게 되게 많겠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실천들이 뜻밖의 굉장히 큰 성과나 뜻밖의 큰 어떤 감동이나 관계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는 약간 기대가 좀 있어요. 저희가 뭐 이용권도 그렇지만 공동체 경제하면서 기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존 노동에 대한 재해석, 돈에 대한 재해석, 뭐 다양한 기존 것에 대한 재해석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좀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예. 두리번은 공동체 화폐를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이거든요. 그 이용을 하는 사람들은 아직 그 공동체 경제의 지향점이라든가 뭐 실제 어떤 구체적인 활동 내역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얼마예요? 뭐 이렇게 이용권 얼마예요? 그래서 기존의 화폐와 똑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라고 하면은 아, 그냥 둘이 많이 파니까 한번 사볼까 이러면서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간혹 계시거든요. 근데 이걸 좀 설명하면은 그 흔쾌히 살 수 있게끔 그 이렇게 좀 가시화된 어떤 그 목적과 그 행실이 이렇게 그 얻어진 성과물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네. 아직까지 그런 게 전무하다는 것이 좀 이거를 더 확산시킬 수 없는 걸림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는 이제 예나 지금이나 누누이 공연장 얘기를 하고 공연장을 만들면 공동체 경제에서 모아진 이익금의 일부로 공연장에 지원을 해서 이 공연장에 그 공연장이 없어서 공연을 못하는 뮤지션들이 공연도 하고 그 상영할 공간이 없어서 장롱 속에 처박아둘 수밖에 없는 다큐 감독들의 작품들을 그 상영할 수 있는 이런 그 복합 문화 공간 그걸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공동체 화폐가 활성화돼야 되고 여기에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 갖고는 여전히 좀 미흡하지요. 맞아요. 그 이 버스의 사람들을 타 태우는데 어디로 가는지는 안 적어 놓은 채로 좀 태우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예? 네? 네. 아, 믿고 타. 뭐 이런 거지. 노선은 어딘지 아직 그냥 그 물어보면은요. 그 민주정부 수립에 쓰인다 뭐 이런 거. 그거 만들어 가죠. 지금 이제 뭐 신자유주의 타도에 쓰인다. 오늘 주제랑 좀 벗어나긴 했지만 그 오늘 이용권 얘기, 공동체 경제에 대한 이야기. 어찌됐든 그 이용권이 지금 기금이 100만 원 정도 모였어요. 근데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얘기하셨던 그런 우리 공동체 경제가 궁극적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더 앞으로 좀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오늘 저희가 시간 때문에 15분 곧 한 10분 이내에 좀 마무리를 해야 돼서 이 주제가 사실은 조금 더 그 세밀하고 다양하게 좀 얘기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좀 그 마무리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일단 두 분 공동체 아까 가게 이용권 나왔는데 그 지금 두 분이 활동하시는 그 공간 가게 단체들이 공동체 가게이지 않습니까? 저희 공동체 가게 이용권이 쓰이는 공동체 가게. 그래서 현재 이 모아 화폐를 쓰는 가게가 54곳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동체 가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두리반 그리고 나무그늘 에 대한 요즘 어떤지 그리고 아마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리반에 대한 소개 혹은 그리고 나무그늘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네 나무그늘 협동조합 아까 그렇게 소개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 요즘 나무그늘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좀 어떤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네. 나무그늘은 염리동에 있고요. 그 서강대 후문 앞에 마포 아트센터라고 있는데 그 뒷골목에 자리 잡은 지 지금 5년 반 정도 됐어요. 네. 그때는 어쨌든 그 염리동 쪽에는 마포에서 비교적 이제 원도심이라고 그러죠. 원도심 이렇게 그 좀 남아 있는 그런 거였고 누군가 불쏘시개를 잘 지피면 주민들 간의 관계망을 이렇게 만들고 살 수 있는 동네일 것 같다는 생각에 이제 그 뭐 성미산 마을이나 민중의 집 경험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거기다 이제 주민 카페 같은 걸 차린 거죠. 그래서 지금 5년 동안 어쨌든 주민들하고 되게 즐겁고 재밌게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성과라면 그 주민 관계망이 좀 만들어져서 소금꽃 마을 네트워크라고 하는 자발적인 이제 주민들의 네트워크를 이제 만들어 놓고 정기적으로 같이 회의도 하고 발생된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또 매년 마을 축제도 같이 열고 송년회도 같이 하고 또 대소사를 어쨌든 거기서 같이 논의하는 정도를 만들어낸 거는 굉장히 큰 즐거움이기도 하고 또 든든한 이제 지역의 우군들을 막 만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카페 나무군들은 또 공간을 그냥 단지 카페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용도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용도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 공간이 운영은 잘 안 되지만 운영이 이렇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운영이 아주 탄탄하게 막 돈을 벌면서 돌아가진 않지만 근데 겨우겨우. 그 예. 나무군을 하면 요즘에 사람들이 네. 모르겠어요. 이제 진지 단체 공간이 많잖아요. 네.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북적북적한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비결이 있나요? 그러니까 좀 청년들도 많이 오고 네. 어찌됐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저도 활동을 한 경험도 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거기서 뭔가 작당 모의도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나무그늘의 운영의 어떤 그 특색 혹은 이런 게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무그늘은 이제 본인들이 얘기하기는 협동조합이라는 정체성을 되게 강하게 생각하잖아요 나무그늘 예. 그리고 나무그늘은 특별한 존재들이 있는데 자원 스텝 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나무그늘이 이제 재정을 돕기 위해 조합원들이 스스로 결정했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을 조합원들이 운영하거든요. 스스로 운영하는데 이거를 운영하게 된 그 자원활동가 그룹이 정말 이 가게는 내 가게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고 이분들이 되게 또 여러 가지 사회활동이나 이런 뭐 청년활동 이런 데서 되게 매력적인 분들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뭐 뭔가 되게 대안적인 것들을 대안적이랄 것 같지만 되게 편하고 즐겁게 이 공간을 활용하는 것 때문에 주변의 분들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같이 여기서 놀고 같이 여기서 얘기하고 뭐 생일 파티도 하기도 하고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이렇게 확장되는 것 같고 그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매력으로 자꾸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덕에 사람들이 좀 이렇게 계속 좀 늘어나기도 하고 항상 시끌시끌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되고 항상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하고 그분들이 또 새로운 사람들을 또 등장시키고 이런 과정이 되게 재미있고 원래 저같이 낡은 이 원래 있던 사람들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계속 새로움이 이렇게 넘치는 느낌이 나서 되게 좋죠. 아, 잘 들었습니다. 그 거기 가면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도 스스럼 없이 얘기하고 참가하고 결정도 하고 그렇게 그런 문화를 이제 네, 많이 이제 네, 만들어가고 네, 거기 성원들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네. 것 같아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네. 나무그늘만의 또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두리반 요즘 어떠세요, 작가님? 예, 두리반은 사실 뭐 칼국수집보다 더 큰 여러 가지 의미가 홍대의 최고 명소죠. 예, 예. 그리고 아까도 공연장 얘기하셨는데 두리반 소개를 좀 예, 매력적이게 해주십시오. 아, 요즘 같으면 두리반 하는 게 재미있어요. 예. 그러니까 달리 재미있는 게 아니고 손님들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두리반을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칼국수도 드시고 뭐 만두전골이나 뭐 보쌈 이런 것도 드시고 술도 드시는데 손님들이 대화하는데 그전까지는 그냥 뭐 일상적인 얘기 나누고 뭐 사무실에서 있었던 어떤 얘기 나누고 언뜻언뜻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런 것들이었다면 요새는 목소리 톤도 높아지면서 그 최순실 사태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분위기를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일개 식당조차도 그 좀 더 그 살아 꿈틀꿈틀 되는 분위기로 반전시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광화문에서 이렇게 모일 때 모이더라도 그 홍대에 위치한 이게 조그만 식당에까지 그런 후과가 있는 거죠. 근데 두리반만이 아니라 연우 호프집이나 다른 식당들도 많이 그런 분위기는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두리반이 좀 특별한 곳이기는 하지요. 이 당사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주제넘는 소리라고 할 수도 있긴 아니, 하겠지만 누가 얘기해줘요 그러면 그 제가 얘기해드릴까요? 두리반이 원래는 그 신촌 넘어가는 동교동 삼거리 쪽에 위치해 있다가 그 건설사가 그 두리반 일대를 전부 매입하면서 2년 10개월 만에 뭐 이사 비용만 준다고 하면서 나가라고 하니까 그렇게 못 나가겠다고 했더니 이제 강제 집행이 들어와서 하루 아침에 그냥 그 길바닥에 패대기 쳐졌고 그래서 이제 뭐 제 아내가 펜스로 막아놓은 가게를 뚫고 들어가서 1년 반이나 농성을 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이렇게 홍대 앞에 건설사가 새로 가게를 얻어주고 이렇게 다시 문 열 수 있도록 해줬으니까 그 철거 싸움에서는 전무후무한 그 성공적인 투쟁이었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로 인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이제 다시 문 열어서 영업을 한 지 5년이 되는데 홀이나 주방이나 일이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식당 일이라는 거는 이게 8시간, 7시간 이런 게 아니라 12시간이거든요. 근데 12시간인데 손님 뭐 술 한잔 하고 좀 얘기 더 나누다가 보면은 13시간씩 일하는 날이 허다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가정으로 돌아가서 뭐 가사까지 돌봐야 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식당이라는 직장이 쉽지 않은 곳이죠. 그러니까는 이직률도 높고 그런데 그 어쨌든 우리 두리반에서 일해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는 그동안 많은 식당이나 호프집 여러 곳에서 일을 해왔지만 이 두리반처럼 점잖고 그 매너가 있는 손님들은 못 봤다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다 한결같이 그 얘기는 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그분들이 그 두리반을 그냥 그 여느 식당처럼은 보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아 그 좋게 얘기하고 그 이렇게 웃는 낯으로 주문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두리반의 이력을 나름대로 아는 분들이 추측되지 않았나 손님의 추측이 되지 않았나 싶고 그런 면에서는 영업하기는 수월한데 12시간 13시간 매일 일한다는 걸 생각하면 역시 고단하죠. 그 작가님이 두리반 자랑을 스스로 하기는 좀 거시기해서 말씀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두리반은 음식도 진짜 맛있잖아요. 칼국수, 보쌈 뭘 비롯해서 음식 그 한번 다녀가신 분들은 음식 칭찬을 안 하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예, 다 정말 맛있고요. 그 두리반은 그 두리반 식구들이라고 이렇게 칭할 만큼 두리반 네. 싸움 때부터 그 거쳐간 사람들이 정말 마음의 고향처럼 다시 찾아오고 정말 그렇게 사람들의 고향 같은 곳인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네. 그게 네. 가장 힘들었어요. 네. 두리반 1년 반 농성할 때 뭐 우리 부부가 뭐 잘나서 그 싸움에 승리했겠어요? 네.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뮤지션들 또 작가회의 선후배들 네. 그리고 마포 지역의 지역 주민들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큐 감독들부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했는데 그 사람들이 한 번씩 두리반 찾아오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음식을 팔아야 한다는 게 미치겠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5년이나 그 후로 해왔으니까 네. 아유 이제 뭐 당연히 돈 받고 파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 이렇게 달코 달아졌죠. 네. 자, 그 오늘 첫 번째로 그 공동체 가게 중에 두리반 그리고 우리 동네 나무근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두 곳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도 이렇게 추후에 두리반 활동에 대한 거 그리고 우리가 지역과 정치 이야기하면서 나무근을 이야기 담아 다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처음에 이게 이런 예. 자리가 정말 낯설으니까 뻑뻑해서 말이 잘 안 나왔는데 예. 막판 되니까 이제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꼭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좀 시간상으로 저희가 지금 녹음하는 곳이 마포 FM인데요. 조금 시간상으로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동네 나무근을 이사장님인 김성섭 이사장님하고 우리 소설가 작가님인 유채림 작가님하고 같이 오늘 첫 방송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모로 좀 아쉬움은 있겠지만 오늘 첫 시작이니까 다음 방송부터는 좀 더 재밌고 보다 더 편안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예. 진행하시느라고. 이거 듣느라고 청취자들 고생하셨는데 예. 얼른 설마 지금까지 듣고 있으려고 끄셨던 분들은 이제 한번 틀어보고 예. 끝났다라는 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 정경유착 첫 번째 방송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수고하셨습니다. 꼭 만납시다. 예. 여러분 박수가 나가야 되겠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부르게 살자. 부르게 살자. 부르게 살자. 부르게 살자. 우리는